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몽골 대통령으로 선고된 할투막인 바뚜톨가에게 9.1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